없이 찍힌 빛이 보지는 진한지 블랙 가면 핑 우린 예쁘지는 savage 원하세 내놓고 패치 너 머리에서 칼로모 패치 두 손은 가득한 파채 근거만 많이 보 파채 눈높인 고데키 뭘 만난 뭘 걷기 꿈 컴킷 난 탁식 유학해 I'm foxy 두 번 생각해 혼란 남도처럼 잠깐 적어봤다니까 착각하지마 속에 웃어주는 건 나 위한 거야 아직은 잠을 오겠지 굳이 만나면 됐으니 난 보고 싶어하네 만만한 염원을 따면 already to walk get to it I do do do Come through it.